푸른 밤 종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실제로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 20가지의 다양한 항목 중에 가장 수치가 높았던 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 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빠진 것도 아닌데 단순히 좋은 예감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좋은 예감이 든다. 이 말, 제가 DJ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데요. 첫째 날은 떨려서 미칠 것 같았고요. 둘째 날은 긴장됐지만 설렜고, 셋째 날, 넷째 날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드디어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괜찮았나요? 아직은 바람일 뿐이지만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예감의 말들이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e'll carry on. carry on, body safe to shore. Though the truth may vary, this ship will carry on, body safe to shore. (2월 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리틀 톡스였습니다. 오채민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저 괜찮았나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0806님 5일차? 시간 정말 빠르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첫날이었죠? 제가 총 3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노래 제목 소개하고 그랬었죠. 참 긴장을 많이 했던 날이었습니다. 8820님 완전 괜찮은데요? 앞으로 17년은 훨씬 넘게 DJ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17년 제가 꼭 채울게요. 어머니랑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17년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달력을 넘기면서 아 체크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셨는데 저도 장난 반 진심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하고 싶습니다. 굳이 17년이 아니더라도 뭐 2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생방하고 있습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신가요? 뜨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그리고 우리 방송하는 중에 소치올림픽 개막한다고 하죠. 네, 새벽 1시 14분에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개막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소치올림픽이 하면서 TV 판매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소치올림픽에 지금 쏠려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이런 문자가 와있네요. 9697님, 강원도로 출장 왔습니다. 슬로프가 보이는 숙소에 묵으면서 저 슬로프를 즐기지 못하는 게 아쉽고 내일 눈이 많이 내리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들로 잠들 수 없는 밤이네요. 네, 지금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서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네요. 눈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부, 3부에서는요.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해외 곳곳을 참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합니다. 여행 작가 태원준 씨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남겨주시고요. 꼼꼼히 읽어보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웸블리 구장에서 또다시 튜브를 탑니다. 이번에 향할 역은 사우스 켄징턴. 웸블리 파크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어렵지 않게 이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실내 공연장이 있습니다. 로열 엘버트 홀. 1871년 개관한 이 공연장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건축물 리스트에 항상 꼽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장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외관이 유독 돋보입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에릭 클랩튼도 이곳에 자주 공연을 가졌습니다. 오직 전설들만 공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는다면 그 누구나 로열 엘버트 홀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할 이 여가수도 로열 엘버트 홀에서 공연하기 전까지 갓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장의 앨범으로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그래미에서 무려 10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죠. 바로 그 가수가 로열 엘버트 홀에서 노래합니다. 아델, Rolling in the Deep.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와, 노래를 소개하는 중간에도 많은 수천 명의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함께 들렸네요. Your Turn 할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죠? 살아있는 뭔가 가수와 교감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금과 상당히 어울리는 선곡인 것 같네요. 네, 2119님. 와, 라이브 듣는데 관객 목소리가 들려서 소름 돋았어요. 이게 또 라이브의 진정한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0728님. 이 코너 덕분에 매일 밤 런던의 유명한 공연장을 돌며 콘서트 가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런던에서 공연장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는 영국 여행을 다녀봤고요. 다음 주에 여행지가 바뀝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국에 꼭 가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읽어드리면서도 제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9639님. 서울에도 눈이 와요. 눈 맞으면서 푸른밤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귀가 중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온수매트 같은 방송 계속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눈이 오네요. 와, 불금에 눈이 내리네요. 여러분들 어디서 계시고 또 푸른밤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눈 보시면서 또 푸른밤 들으셔도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오늘 퇴근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푸른밤 종현이고요. 5일차 진행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14님, 평소 아이돌 음악보다 인디 음악을 많이 들어서 종현군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푸른밤을 켜보니 종현군 목소리가 푸른밤에 잘 어울리네요. 이제 알아봐서 미안. 앞으로도 쭉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 있으니까 내일도 찾아와 주세요. 8606님, 종현 씨로 바뀌고 처음 듣네요. 저의 하루를 개운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목소리 같습니다. 전 강원도 사는데요. 네, 내일이 뱃속에 있는 아기 보러 가는 날이라 눈이 많이 올까 걱정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아기, 참 귀엽겠다. 어땠는지 한번 내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뭐 친척이나 뭐 누나가 아기를 갖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었네요. 궁금하니까 내일도 찾아주세요. 5639님, 오늘 처음 듣는데 진행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꼽 인사를 지금 일어나서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9429님, 오늘 처음 놀러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와주시고요. 모레도 오셔서 저와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의 없어. 바람은 불어 창밖에 있지만 너와 나 사이를 시리도록 빼고 가네. 차갑게 돼서야 때우쳤기 텁텁한 이 기분 채울 거리 없어 입술 때문 채 빈 거리 걷지 Nothing 너로 인해 바뀐 거라고 너에 대한 기억만이 morphine 관심 따위 없는 세상 밀치고 좁아지는 길에 몸을 밀어넣지 똑같은 얘기 지루하던 나이 서로를 지우가 너도 씻어낼까봐 눈물 떨어지는 곳마다 마다 커피 거쳐 비누 더 넣을까봐 내 눈으로 흘러들어오는 네가 아파 비누 거품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거울에 내 네 얼굴 우리 관계는 틈이 난 벽 허공에 목소리 남겨온 널 볼 수 있어도 이 틈새로 너의 손이 닿을 순 없어 관계는 틈이 난 벽 허공에 목소리 남겨온 널 볼 수 있어도 이 틈새로 너의 손이 닿을 순 없어 사랑해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yeah. All of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첫 직장에 출근, 4년 만에 퇴사, 새로운 회사에 입사. 내 인생이란 게 요약하면 이 정도다. 나름 괜찮았다고 스스로 평가해보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드는 생각은 하나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보단 잘못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늘 불안하다. 끝이 어디로 통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뚫렸는지 막혔는지 되돌아가야 하는지 다른 길로 빠져야 하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 하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아주길 바래서 늘 불안해하고 생각이 많은 거라고.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없어서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내공이 없으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 시작부터 조급해만 하고 처음부터 알아주길 바라기만 한다. 하지만 반성도 잠시 난 오늘도 불안한 인생의 길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이다. No matter where you turn, you ain't got no face to stand. You reach out for something and they slap your hand. I remember all too well just how it feels to be all alone. To feel like you'd give anything for just a little place you can call home. When you need someone, someone that you can't call. When all your faith is gone, it feels like you can't go home. Let it be.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 정미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레이 라몬테인의 Let It Be Me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캐나다인 세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5826님. 저는 간호학과 학생인데요. 힘든데 다른 길을 가기엔 이미 늦었고 이 분야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힘든데 다른 길을 가긴 이미 늦었다. 그런데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랄까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쟁취해낼 수 있다면 나이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은정님.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저 힘든 것만 크게 보였는데 모두 같이 힘들고 위로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느껴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또 본인이 위로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글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남겨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광고 듣고 태원준 씨와 롱 굿바이스로 돌아올게요. 목적지를 찾아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고요. 손짓, 발짓 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공기 냄새, 거리의 풍경, 들리는 소리마저 낯설지만요.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워주고 숨쉴 틈도 없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긴 이별을 고하고 돌아오는 것. 바로 여행이죠. 어딘가로 떠나고픈 금요일. 여행작가 태원준 씨와 함께합니다. 롱 굿바이스. 여행이 주는 감정과 감동을 공유하는 시간, Long Goodbyes. 이 시간 함께 할 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와 배낭여행을 떠났던 여행작가 태원준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DJ 되고 나서 푸른밤을 다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럼요. 제가 같이 이제 종현 씨랑 하게 돼서 네. 저도 그 종현 씨의 설렘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아, 다 들어봤는데 네, 예,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저? 예, 그, 괜찮았나요? 뭐랄까요, 그, 푸른 밤이 그 묘하게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느낌과 함께, 예, 그리고 또 그 종현 씨의 그 설레는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네. 그 떨림과 설렘이 너무 잘 들려가지고. 네. 예, 그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또 종현 씨의 그 선곡이. 네.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저와 똑같이, 아, 이 친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친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소개 멘트로 네. 오래된 친구와 배낭여행을 떠났던, 가장 오래된 친구와 배낭여행을 떠났던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참,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 여쭤보고 예. 싶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네. 예, 이렇게 우정을 나눴던 친구 같은 분이 계세요. 바로 네. 어머니하고 제가. 아, 어머니와 함께. 네.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예, 어머니와 함께 거의 10달 가까이 어머니와 세계를 배낭 하나 짊어지고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2625님, 아니 무슨 푸른밤에 나오는 남성분들은 잘생긴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건가요? 태원준 씨 완전 잘생기셨어요. 종현 DJ는 실제로 보니 어때요? 제가 원준 씨 뵈니까요. 정말 잘생기셨고요. 웃음이, 미소가 정말 멋지세요. 뭔가 시원한 이렇게 쾌남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뭔가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는 모습도 되게 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7076님, 태연준 씨요. 어느 분이 서점에 갔는데 태연준 씨 책이 베스트셀러 부분에 턱 있었다네요. 저도 한번 봐봐야겠어요. 라고. 이야, 참 베스트셀러 부분에 턱. 역시 태원준 씨의 책이 자리 잡았었는데, 야,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태원준 씨의 글을 읽고 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겠죠? 네, 저는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죠. 네. 네, 태원준 씨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태원준 씨는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하셨나요?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돌아다닌 나라 수만 합쳐도 한 60개국이 사실 넘기네요. 60개국이요? 네,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부터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와. 근데 그 60개국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3분의 1밖에 아직 안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을 보신 거군요. 예. 야. 볼 곳이 더 많이 남았죠. 네. 와,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그 60개국을 다녀오셨는데 네. 푸른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곳 소개해 주시자면 어딜까요? 예, 제가 딱 떠오른 곳이, 저는 시애틀이 딱 떠올랐어요. 미국의 시애틀이 딱 떠올렸는데, 네.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제 첫 여행지가 시애틀이었어요. 첫 여행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설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네. 또 시애틀이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도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종현 씨와 이 푸른 밤의 분위기가 시애틀처럼 뭔가 설렘이 묻어나고, 네. 또 되게 감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 같은 푸른 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도 해외를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여행을 하고 뭔가 둘러볼 시간은 없어서 공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뭔가 저에게 첫 여행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첫 여행지로 추천드릴 만한 곳은 저는 태국 방콕을 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콕. 이유가 또 이제 여행에 이제 처음 떠나시게 네. 홀로 떠나시게 되면 좋을 게 그 어느 분야나 성지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지. 그 배낭 여행의 성지 하면은 방콕에 이제 카오산 로드라는 거리가 카오산 있어요. 로드요? 여행 거리가. 네. 그래서 거기 정말 수많은 그 여행자분들이 그 배낭 여행자분들이 모이시는데 네. 거기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여행과 그 사람의 삶을 계속 같이 여행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그런 설렘도 더 나게 되고 또 그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 그 많은 여행자들 틈에서 그냥 걷기만 해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카오산 로드. 예, 네, 방콕의 카오산 로드. 뭔가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생길 것 같고 그래요. 예, 끊임없이 또 그분들에게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추천도 받고 그러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배낭 여행이나 신혼 여행, 효도 여행 등등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여행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답해 주시겠죠?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1924님, 60개국이면 몇 년을 여행하신 건가요? 라고 저도 궁금한데요. 60개국이면? 예, 그 60개국을 한 번에 여행한 건 물론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여행, 아까 제가 시애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네. 여행지가 너무 또 재밌고 그 설렘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그 좀 자유로워지는 시기죠. 네.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거의 매번 그 방학마다 제가 배낭여행을 했어요. 방학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행을 이제 첫 배낭여행을 시작하고서 지금 한 1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네. 이렇게 모이고 쌓인 도시들과 또 나라가 그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낭여행. 뭔가 배낭여행은 뭐랄까요? 이제 갓 20살이 되고 네. 이제 스스로에게 뭔가 성숙함을 인정받고 싶을 때 떠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니와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배낭여행을.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머니께서 이거 다들 놀라실 텐데 네. 그 여행을 저와 함께 하실 때가 딱 환갑이셨어요. 예순 한 번째 생일날 그 생일날 출발을 하셨거든요. 생신날. 네. 예. 정말 어려운 결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배낭 여행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될 것도 같은데 아들과 함께하면 또 뭔가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떠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결정을 하신 건데 근데 사실 여행 상품도 있고 뭐 어머니 보내드리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배낭 여행 왜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 예, 어머니랑 일단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난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생활이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날들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떠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그 뒤돌아보면은 저희 가족들한테 좀 아픔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잠시 웃음을 잃은 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들로서 그걸 바라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네. 딱 어머니를 하루에 세 번만 미소를 짓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제가 그렇게 설렘을 느꼈고 또 네. 제가 항상 좋아했던 여행으로서 네. 어머니의 그런 아픔이랄까요? 그런 네. 걸 좀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쫄랐죠. 가시자고. 가셔서 느껴보시자고. 네. 예. 어머니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야기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루에 웃음 세 번을 드리자. 이 네. 말이 상당히 제 마음을 울렸네요. 아, 정말 저도 뭔가 하나 어머니에게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행을 시작할 때랑 또 시작한 후랑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시작하시고 좀 어머님이 배낭여행 간 거 후회하진 않으셨을까 하는데 왜냐면 사실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걷기도 많이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제가 처음에 이제 여행을 어머니께 가자고 했을 때도 네.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가지만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고 무슨 그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네. 하는 그런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와 꼭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가 그 배낭여행할 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저는 설렘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거를 좀 더 느껴보고자 직접 여기저기 정말 좁은 골목길 또 네. 보이지 않는 예쁜 풍경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느껴보시라고 해서 어머니를 그 모시고 갔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는 약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셨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저도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버티시다가 이제 갑자기 즐기시는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서는 네. 정말 거침없이 제가 어머니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행이 더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최고네요. 그러면 두 분이 얼마 동안 몇 개국을 다니셨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10개월 동안, 10달 네. 동안 거의 50개국을. 이야. 100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100개 도시. 그러면, 태원준 씨는 다녀왔던 곳을 또 갔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많은 곳들을 이제 다시 가기도 했고 네. 또 제가 그렇게 갔던 곳들을 다시 갔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도 큰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1971님, 그 어머니 너무 부럽네요. 난 59세인데 이제야 홀로 여행을 준비합니다. 두려워요.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59세에 홀로 여행을 준비한다고 하세요. 추천, 뭔가 꼭 이건 챙기세요. 이렇게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머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옷걸이를 너무. 옷걸이요? 예, 옷걸이를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예, 예.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옷걸이가 그 여행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더 유용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빨래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들고 막 말릴 상황들이 많은데 네.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말릴 수 있고 또 옷걸이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급하게 뭐 네, 급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할 수 있고 또 긴 게 필요할 때는 막 펼쳐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뭔가 가제트 막는 예, 칼 이런 느낌이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이렇게 풀어서 가방 막 묶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용적인 네, 실용적인 아이템인 네. 거죠. 찾기 쉬우면서 뭔가 변형도 쉽고 예. 가볍고 예 그리고 제가 꼭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의 도전에 네. 예. 저도 응원을 드리고요. 잘 다녀오셔서 또 어땠는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네네. 여행이 연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예상했던 여행이 정말 길어야 한 6개월 정도였는데 네. 그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 체력 안배를 그 6개월 정도에 맞춰서 했는데 한 마지막 한 2개월 정도 남겨두고서 제가 체력적으로 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와. 막 유럽을 보신다고 막 시인 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행에 그 제가 어쨌든 한번 굉장히 샅샅이 훑어본 곳을 다시 가본 거였어가지고 네. 설렘도 약간 떨어지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또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예. 느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되면. 굉장히 이제 슬럼프가 와가지고 네. 제가 어머니께 이제 몇 번 이렇게 화를 냈다 그래야 될까요? 어머니께 짜증을 부딪힘이 있었군요. 예, 짜증을 냈던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죄송스러운데 그때도 어머니께서 너무 슬기롭게 저를 이제 토닥이시면서 네. 원준아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네. 얼마나 어머니 그 당신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서 네. 이 매 순간 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네. 나는 이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뿌듯하셨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북차오르시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어머니에게 세 번 하루에 세 번 미소를 지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뭔가 여행이었는데 그 정도로 큰 기쁨을 드렸으니까 저도 너무 부럽고. 나중에 꼭 저도 한번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행에 관한 궁금증 보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푸른밤 가족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7566님, 아직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는 22살입니다. 혼자라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성격이라 갈 수 있을까 싶지만 취직 전에 꼭 한번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외국이 아니라 국내 먼저 도전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여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멀리 가야 된다거나 네. 또 해외를 나간다거나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금처럼 정말 가까운 곳부터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시면은 네. 저 여행의 그 매력이 빠지게 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 여행을 하나의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데 하나의 산이라고 봤을 때 그 산을 그 올라가는 과정이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그 네. 도중에 내려오게 되더라도 네. 어쨌든 그 내려온 게 결코 헛되지 않은 게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오를 산인데 그 부분까지도 도움이 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면은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여행이라는 게 사실 어디론가 떠난다는 게 중요하지 그 떠나는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마음가짐을 잘 정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얘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죠. 이제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서 태현준 씨가 골라주신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예, 이번에 벤 세바스찬이라는 그룹이 네. 또 노라 존스와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네. 예, 리를루 어글리 잭 프로핏 존이라는 너무 감미로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노래가 제목이 너무 귀엽네요. 독특하고. 네, 네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롱 굿바이스 이어가겠습니다. 벤 세바스찬, 리틀루 어글리 잭 프로핏 존 듣고 올게요.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friend. Perfect love is like a blossom that fades so quick. When it's blowing up a storm in May,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warmer.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brown. Put a language in your head and get on a train. And then come back to the one you love.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행작가 태현준 씨와 롱 굿바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렌 세바스찬의 리틀 루, 어글리 잭, 프라핏 존 들었죠? 네. 이 곡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네. 제목에만 계속 눈이 가는데 왜 소개해 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미롭지. 네, 너무 감미롭고요. 일단 네. 예,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고 네. 또 되게 노래가 달달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노래 그 도시가 이 노래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네. 로맨틱한 그런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한번 출발해 보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롱 굿바이스 투어의 태연준 가이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행할 곳은 어딘가요? 예,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네. 그 이름마저도 굉장히 낭만이 느껴지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떠나게 크로아티아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 너무 이름마저도 이쁘네요. 네. 지금 평소에 못 느꼈는데 태연준 씨가 이름마저도 낭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낭만스러운데요. 크로아티아는 어떤 나라죠? 예, 크로아티아가 요새 가장 핫하다고 그러죠. 네, 요새 또 방송에서 그 뭘까 꽃누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네네네. 또 떠나셔서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주목을 받고 주목을 있죠. 받고 있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여행 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데 네. 지금 그쪽 여행 서적 쪽에서도 지금 거의 크로아티아가 올킬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쪽지로 크로아티아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크로아티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알면 뭔가 지금의 그 나라도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예,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지금 종현 씨가 90년생입니다. 종현 씨랑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이 크로아티아 친구요? 나라가 사실 91년도에 1991년도에 이제 독립이 된 나라예요. 그렇군요. 예, 발칸반도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보통 말하는 네. 동유럽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네.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전에 휩싸이면서 그렇죠. 7개의 나라로 지금 이제 쪼개진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와 가장 먼저 이제 독립을 선언했던 나라가 바로 크로아티아예요. 그렇군요. 그 아픈 상처가 있지만 지금은 그 상처를 다 씻어내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관광지로 여행객들 유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태연준 씨 지금 포털 실검 3위입니다. 아, 예. 영광이네. 가문의 영광인데. 아닙니다. 태연준 씨가 이렇게 좋은 음악 추천해 주시고 또 좋은 여행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싶네요. 참 크로아티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다들 대표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뭐 풍경이라든지 저는 뭐가 풍경에 있을까요?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이라는 건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네. 그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네. 아드리아해라는 그 네. 바다인데. 아드리아해. 예. 이 바다가 이 이름도 낭만적이네요. 예, 너무 멋있어요. 정말 직접 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계속해서 해안을 따라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크로아티아를 아드리아해 나라라고 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네. 아드리아해의 나라. 네. 바다가 정말 이쁜가 봐요. 예, 너무 아름답고 그 지중해라고 했을 때 그런 낭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조금 더 들어갔던 그 낭만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갔더니 아드리아해가 나타났어요. 네. 물빛도 뭔가 좀 더 진한 것 같고 네. 그 제가 들어간 만큼 더 많이 저에게 많은 걸 보여줬던 곳이 바로 아드리아해가지고 저는 너무 지금 제가 막 설레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유명한 관광지겠네요. 그럼 아드리아 해. 예, 물론이죠. 그곳에 가서 한번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수영도 해보고 그런 뭐 햇살을 만끽하고 싶네요. 보통 날씨는 어떤가요? 크로아티아는? 예, 아무래도 그 지중해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에 좀 이렇게 습한 날씨가 네.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덥고. 네. 대신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따뜻한가요? 기온이 더 오른 상태여가지고 그렇군요. 우리나라처럼 춥진 않을 겁니다. 네, 크로아티아 여행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할까요? 예, 크로아티아의 얼굴이라고 할 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딱 두 도시가 있어요. 네.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두보루브닉이라는 도시하고요. 네. 또 플리트비치의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호수공원. 예. 그러니까 둘이 너무 되게 예쁜 별명을 가진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보루브닉은 아드리아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와, 아드리아의 진주. 예. 그리고 진주. 플리트비치의 그 호수는 예, 요정들이 뛰노는 숲이라는 너무 예쁜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듯한 이름들이네요. 네. 너무 이쁜데요, 다. 그래서 그 두 곳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곳 중에 어디 먼저 떠나볼까요? 먼저 그럼 두보루브닉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두보루브닉. 네. 그렇죠? 어떤 곳인지 눈에 띄는 풍경, 뭐 처음에 딱 갔을 때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네. 풍경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아까 그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의 나라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드리아의 그 가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두보루브닉이라는 도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드리아해를 따라서 이렇게 성곽이 있는 도시인데 그 네. 성곽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본 이상은 하는. 아, 정말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곳의 냄새는 어떤가요? 뭔가 바다 냄새가 나나요? 예, 보통 이렇게 짭조름한 바다 냄새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뭔가 되게 청량감이 느껴지는 시원스러운 바다 냄새가 나요. 너무 예. 기대가 되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빨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뭔가 두브로브니크에서 네. 이곳은 좀 어렵죠? 네. 네, 이곳은 빼먹으면 안 된다. 두브로브니크에 갔으면 이곳은 꼭 가야 한다. 이런 곳이 있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드린 그 성곽 위를 걷는 네. 그런 투어가 있어요. 이게 투어라고 해서 누구랑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 바퀴 코스군요. 예, 그러니까 그 둘레가 한 2km 정도 되는데 네. 그 성곽을 2km 정도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는 뭐 두보루브니크에 가신다면은 당연히 해보셔야 할 정말 왜 그런 것들 되게 있잖아요. 뭐 네. 죽기 전에 뭐 해봐야 꼭 가봐야 되는 무슨 뭐 천일 뭐 네. 그런 게 있는데 전도 여기는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셔야 될 만한 이야, 투어가 그 정도로 아닐까.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예, 정말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네. 걷다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그 막 파도가 치는 막 너무 아름다운 아드리아의 바다가 펼쳐지고 네. 그 왼쪽으로는 그 똑같이 빨간 네. 빨간 지붕이 펼쳐지는 그런 구시가지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 두 개의 그 멋진 장면들을 계속 눈에 품으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여행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뭔가 이곳을 여행하다가 생긴 뭔가 당황했던 일이나 뭔가 황당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예, 당황했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한 번은 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날씨가, 구름이 떴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보루브닉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네. 맑은 날씨에 막 햇살이 막 내리쬐는 가운데 막 푸른 바다와 네. 붉은 지붕 막 이런 그런 건데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좀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다 예.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성곽을 올라갔는데 네. 예, 약간 걱정을 안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물안개가 낀 모습이 갑자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뭔가 물안개가 예. 낀 모습마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생각이 든 게 아, 이쁜 사람은 화장이 이렇게 번져도 굉장히 이쁘구나 이런 네.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 정말 모래도 이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당황이 오히려 더 큰 만족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렇군요. 참 두브로브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이번에는 그 레이첼 야마가타라는 네. 예, 가수의 예, Be Your Love이라는 노래를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도시처럼 또 역시나 너무 로맨틱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로맨틱한 예. 그것 때문에 추천을 해 주신 예, 건가요? 두브로브닉에서 이 노래를 딱 네. 그 헤드폰을 끼시고 그 성곽이를 걸으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브로브닉과 정말 꼭 어울리는 네.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Your Love 듣고 오겠습니다.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태현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노래가 좋네요. 박보미 씨가 이 노래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가사랑 목소리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성곽 걷다가 울면 어떡해요. 저는 화장 번지면 안 예쁜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태현준 씨, 울다가 화장이 번지면 어떡하죠? 아유, 제가... 일단 박보미 씨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네.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자가 네. 살짝 눈물을 보이면서 네. 번지 보이 또 남자들에게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매력적이기도 네. 하죠. 뭔가 슬픔을 지닌 네. 여주인공 같은 네, 뭔가 그 사연을 가진 것 같은. 네. 그리고 이 음악이 나오면서 성곽을 걷고 있다면 아 100% 100%죠. 100% 여주인공입니다. 9812님, 아, 플리트 빛의 공원, 아바타 배경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비한 느낌일지 요정들의 숲이라는 별칭도 매력적이게 느껴져 언젠가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쫑디는 최근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따로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좋다면서요, 제주도가. 네, 제주도가 지금도 좋을 게 지금 네.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지금 눈도 오고 그런데 제주도에는 네. 지금 꽃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예. 따뜻하군요. 예. 저희 지금 서울에는 눈이 오는데 그쵸. 제주도엔 꽃이 폈다. 예. 대현준 씨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브로브니크를 떠나서 플리트 비체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플리트 비체하고 그 두브로브니크를 생각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던 게 네. 사실 요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먼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버스로 이동을 하면은 보통 이제 9시간이라는 좀 네.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9시간이요? 예. 그렇기 또 때문에. 가는 동안 길거리를 보면서 또 풍경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어떤 방법이죠? 예, 요 두 도시 그 사이에 네.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하나가 숨어 있어요. 네. 크로아티아의 제2의 도시가 있는데 스플리트라고 스플리트. 예, 또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으니까 네. 딱 요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예, 뭐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딱 찍고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여기 묵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간에서 네. 스플리트에서 1박 하시고 예. 물론 체력이 되신다면 그냥 밤버스 타고 딱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죠. 또 많은 곳을 보고 오는 것도 좋으니까요. 이동 중에 뭔가 조심해야 할 건 없을까요? 예,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네. 뭐랄까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매치기 같은 걸 네.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종종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소매치기란 게 네. 그 여행 중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흔히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범죄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행을 오래 했지만 소매치기를 네. 당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군요. 그 소매치기조차 여행이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낭만적이세요. 아니요, 그게 낭만적인 정말 게 아니라. 낭만적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랄까, 많은 분들이 또 처음 그 아시는 때 많이 이제 그런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있으세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다가오는 분들도 아, 뭔가 이 사람이 나 뭐 훔치려나 막 이런 네, 생각도 네, 하시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아니 뭐 여행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네. 가지면은 다가오시는 분들도 되게 막 편하게. 되게 살가워지고 더 아무래도 경계가 있는 여행보다는 진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누가 다가와도 그런 네. 여행도 좋기 때문에 하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조심하시는 게 좋긴 하죠. 뭔가 네. 뭐 마음을 열고 여행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태현준 씨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열린 마음으로 도착한 플리트 비체는 어떤 곳인가요? 예, 플리트 비체는 그 하나의 지명이라기보다는 국립 그 호수가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네. 그 안에 너무 물빛이 맑은 16개의 호수가 있고 또 작은 호수들이 막 몰려있는 16개나 있나요? 예. 와, 정말 요정의 숲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네, 요정의 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물빛이 좀 비현실적으로 맑아가지고 네. 어떤 착시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공중에 붕붕 떠 있어요. 가다 그 정도로 보면. 물이 투명하다. 예, 그래서 거죠? 뭐지 하고 딱 보면은 그게 물이에요. 물 속에 물고기가 정말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너무나 맑고 이야. 또 그런 호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울창한 숲이 이어지고 네. 막 동굴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그 느낌이 되게 태초의 신비를 가진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막 공룡이 나올 것 같고. 네. 정말 요정이 뛰어나가지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이상할 것 없이 그냥 안녕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게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그렇군요. 했죠. 네. 아까 문자로 온 걸 보니까 아바타의 뭔가 모티브가 됐던 곳이라고 네. 알려주셨는데 뭔가 이곳은 저는 음식이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자연 공간이 경관이 뛰어난 곳에서도 또 멋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추천. 근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 플리트 비체 자체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 막 애완동물이라던가 네. 또 이렇게 막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자연 그대로 내비둬야 된다는 그 보호를 위해서 자연 관리 보호를 위해서 그 관리를 하긴 하는데 네. 네,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그 호수 그 작은 그 윗호수라고 그러고 아랫호수라고 불리거든요. 네. 호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중간 부분인데 거기에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파는 공간이 유일하게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맛봤던 게 그 크로아티아뿐만이 아니라 이 발칸반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네. 요리인데 체밥치츠라는 요리가 체밥치츠요? 있어요. 체밥치츠요? 예, 되게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체밥치츠. 예, 이게 그 양고기나 돼지고기 이렇게 다져가지고 네. 빵이랑 양파랑 같이 싸 먹는 음식인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케밥 네. 같은 건가요? 아, 그 이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케밥이랑은 약간 다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다진 고기를 야채하고 빵하고 있는데 그 식감도 되게 좋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아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해물도 되게 유명해요. 네. 이 크로아티아 자체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서민적이고 아, 편한 예, 편한 음식들을 편한 음식이었군요. 케밥치츠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네. 그리고 또 그 만두 그 크로아티아 만두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치즈나 네. 고기를 넣고서 이렇게 튀겨낸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약간 군만두 같은 건데 그렇군요. 그 이름이 브렉이라는 음식이거든요. 브렉이요? 예, 그래서 브렉이라는 음식과 요 체밥치츠라는 음식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크로아티아에서는 네. 어디서든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 침이 고이네요. 지금 시간이 야식 먹을 시간이잖아요. 1시 반을 1시 23분이 지났는데 그럼 지금 소치 올림픽 했겠네요. 맞다. 시작했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또 태연준 씨 추천곡 한 곡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KT 턴스텔의 Other Side of the World라는 노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또 다른 곳으로 지금 떠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미와 너무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행과 딱 어울리는 곡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KT 툰스털의 Other Side of the World 듣고 올게요. 'Cause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as. Every day is full of tired excuses, but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ere simple, but we give up easily. You're close enough to see that you'r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You'r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me. KT 툰스털의 Other Side of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맑네요, 목소리가. 예, 보컬의 목소리가. 좋으시죠? 예. 아,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딱 그냥 제가 제목을 읊어드리기만 해도 네. 그냥 세상의 또 다른 면, 네. 그 세상의 뭐 반대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여행의 설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네. 당장이라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떠나시죠. 네, 9433님. 소개해 주시는 곳 인터넷으로 사진 찾으면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꼭 가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사진이 그 풍경을 다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몸으로도 여행을 해보고 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여행도 해보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로써 여러분께 여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직접 가서 네.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오감이 다 열려야지 가장 멋지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도 멋지겠지만 언젠가는 꼭 지금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찾아가 보시기 네. 정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국가를 여행 다니신 태현준 씨가 네. 첫 번째로 추천한 곳이잖아요. 그만큼 이곳이 좋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0525님. 오늘 방송은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게 만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은걸요. 모두가 다 떠나고 싶겠죠. 네. 태현준 씨 이야기만 들었는데 벌써 크로아티아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아쉽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오늘 태현준 가이드를 따라 여행 다닌 관광객 종현은 몇 점짜리 관광객일까요? 아, 일단 지금 제가 그 네. 여러분께 그 종현 씨의 눈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반짝반짝 지금 빛나서 지금 너무 네. 아, 너무 근데 그걸 못 전해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제가 뭐 점수를 매긴다라기보다 지금 종현 씨 마음 속에 지금 네. 아 여행을 떠나고 싶다 누군가에게 정말 롱 굿바이를 말하고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네. 100점이실 것 같아요. 아, 네. 태현준 씨의 뭐랄까 좋은 소개와 좋은 선곡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6580님, 작가님, 책 방금 주문했어요. 라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태현준 씨의 책을 또 지금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마력이죠? 마성이에요. 태현준 씨. 책에도 요 두 곳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마지막으로 태현준 씨가 생각하는 여행은 뭘까요? 예, 여행,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때로는 여행이 좀 일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행이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냥 뭐 종로 거리를 걷고 한강변을 산책하면서도 여행하는 느낌을 받고는 하거든요. 그렇죠. 설렘과 함께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집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고 가면서도 아마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겠죠. 그렇죠. 택시를 타고 뭐 창밖을 보면서도 아 종현 씨랑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일상이 여행처럼 즐기실 수 있는 네. 여유를 가지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현준 네. 씨 너무 로맨티스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직업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달콤하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저에게 또 매력을 뽐내고 가시네요. 아, 하지만 제가 저의 달콤함은 종현 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네, 그럼 오늘 서로를 칭찬하며 롱 굿바이스 함께한 태현주 씨와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주세요. 네, 그 유명한 존 레논의 아들 네. 션 레논이 부르는 노래고요. 네. 페러시트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추천 이유도 네. 이야기해 주세요. 이 추천 이유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 여행 중에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여행을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태연준 씨의 여행기를 또 느껴볼 수 있는 네. 음악이군요. 감미로운 목소리를 또 들으시죠. 션 레논의 파라슈트 들으면서 태연준 씨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전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설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초대합니다. 발레단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총출동하는 공연인데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고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2610, 쫑디 목소리 들으려고 8년 만에 푸른밤 들어요. 중3 때 시경 오빠가 할 때 열심히 들었었는데 이제 쫑디 목소리 때문에 열심히 들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푸른밤의 색깔은 여전하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찾아주세요. 9631님, 목소리가 심야 라디오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아유, 부끄럽네요. 이런 큰 칭찬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용감히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1607님.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밤에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쓰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음악 들으며 쓰려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좋은 선곡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이시군요. 학생들에게 줄 편지를 손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 학생들과 얼마나 또 설레게 내일 만날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제가 선생님 좋아했었거든요. 여자 담임 선생님. 아, 학생 중에 1607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679님, 저는 현재 경주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네요. 내일로 기차 여행 마지막 날이라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해요. 마지막 밤에도 편안하게 푸른밤 들으며 내일은 다시 경기도 집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행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이군요. 내일 기차 여행 마지막 날이군요. 기차 여행은 어떨까요? 아, 기차 여행도 해보고 싶네요. 기분이 되게 뭐랄까 추억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터널로 들어갈 때도 뭔가 새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차 여행. 0336님, 대구는 불금에 비가 와요. 창문 열어놓고 푸른밤 듣고 있습니다. 빗소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긴장 훨씬 풀린 것 같고 점점 좋아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는 비가 오는군요. 지금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푸른밤이 빗소리같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빗소리랑 잘 어울린다니 참 기쁩니다. 내일도 찾아주세요. 한수정님, 내일 토익시험 봐요. 원하는 직장 취직하려면 800점 넘어야 하는데 5주 내내 토익만 공부했는데 잘 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보실 거예요. 5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성적 있길 바라겠고요. 수정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쯤에서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넬리 퍼타도의 All Good Things 듣고 올게요. 길을 자르듯 헛기세 먼지를 털듯이 그렇게 나도 널 떼어내면 좋겠어. 아무런 아픔도 심장 같아서 이제 넌 내 목숨 같아서 널 떼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넬리 퍼타도의 All Good Things 그리고 하울의 앵무새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박쌤님, 보건직 공무원 준비하는 고시생인데요. DMB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자취방에서 오래된 라디오로 듣는 중이에요. 푸른밤이 유일한 휴식처네요. 이거 듣고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하세요, 박쌤씨. 네, 오래된 라디오로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얼마나 운치 있을까? 인터넷도 안 되고 DMB도 안 되지만 그래도 푸른밤이 곁에서 함께 있어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2695님, 저 내일도 출근합니다. 출근하기 싫어요.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힘을 주세요. 전국 직장인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엔 주말까지 출근을 하시는군요. 무슨 일이시기에 주말에도 출근을 하실까요? 아, 그래도 힘내서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푸른밤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7907님, 일주일째 푸른밤 들으며 퇴근 중이에요. 주말에도 얄짤 없이 출근이라니. 일요일에는 여수로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기운내라고 힘 좀 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가족 여러분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유태인 속담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더 강인한 어깨다 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더 강인한 어깨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걸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1925님, 이 시간 저는 지금 웹툰 직업이 한창입니다. 해도 끝이 없네요. 웹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도 끝이 없네요. 마감 직전이라 미뤄놨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저는 웹툰을 상당히 많이 읽는 편인데 제가 읽는 웹툰 중 하나이길 바라봅니다. 매주 격주로 웹툰 작가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만날 건데 토요일에 내일은 정다정 씨와 함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던데 화이팅해서 마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잠시만요. 밤의 시, 김광균. 서울의 어느 어두운 뒷거리에서 이 밤 내 조그만 그림자 위에 눈이 내린다. 눈은 정다운 옛 이야기, 남몰래 호젓한 소리를 내고 좁은 길에 흩어져 아스피린 분말이 되어 곱게 빛나고 나타샤 같은 계집애가 우산을 쓰고 그 위를 지나간다. 눈은 추억의 날개, 때묻은 꽃다발, 고독한 도시에 이마를 적시고 공원의 동상 위에, 동무의 하숙 지붕 위에, 캐스파처럼 서러운 등불 위에 밤새 쌓인다. 오늘 불금이죠? 다들 뜨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밤 서울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눈이 마냥 낭만적으로 보이기는 하는 나이지만 귀가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혹은 주말에 움직이실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폭설로 고립되는 곳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멜로디스 브룩스의 레이다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destructive, soulless, callous, murderous, malignant, belligerent, ignorant.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like that? Or would you prove me wrong and fight back? I like to take the sunshine right from the sky and let it shine on you through my eyes. You see, we all in the same boat trying to float. So everybody grab a oar, we can make it sure. We all sang the songs of